왠지 설레는 느낌 Make me feel so high 환한 미소가 빠져들 것만 싶은 너의 deep brown eyes 담에 들려볼래 이제 더 이상 not afraid 내 맘속에 너 not afraid 다 알잖아 또 꿈잖아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엔딩